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저도 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좋을 수 있는 설교 주제입니다. 지금 설교를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굉장히 영적으로 빛나 보이시는데 이 모습 그대로 설교 끝날 때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의 설교,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강의하는 설교를 할 때는요, 피할 수 없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 본문들이 있어요. 제가 좋은 본문만 골라 살 수 없는 게 이 강의 설교다 보니까 오늘 우리 피차,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도 부담이 되고 별로 인기 없는 설교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안식일, 하루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의 사역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8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이 뭘 말할까요? 하루 동안에 되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루 만에 이룬 이런 성공 분위기에 주님은 충분히 고치될 만할 텐데,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조금 더 미련을 두지 않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본인의 성공이 이룬 그 장소를 미련도 없이 주님은 떠납니다. 35절 말씀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모두가 잠든 그 이른 새벽에 홀로 낯선 곳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집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렵게 이제 주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만나서 이르되라는 단어는요, 이 불평, 원망 혹은 야단침, 꾸중 이런 마음이 담긴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38절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 빨리 가야지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엉뚱한 이야기,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말에는 전도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전파입니다. 전파. 우리가 전파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뭘 전파합니까? 주님이 그동안 뭘 전파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주님이 전파하셨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8절 말씀 보면 이상한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파하리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거기서도라는 말은요, 앞에서 진행되어졌던 그 일들을 내가 새로운 곳에서도 계속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쳤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우리 주님은 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이 뭘 전파한 겁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전파의 도구였다, 사역의 도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임한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38절에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열두 제자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네 명의 제자들을 포함시킨 말입니다. 너나 내가, 너희들과 내가 함께 가서 이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는요. 주님의 사명이 곧 제자들의 사명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바로 그것이 전도의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사명은 열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할 때 그 우리 안에는요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포함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묶어서 보면요.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묶인 한 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지상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활동과 그 행사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수많은 다양한 활동과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복음 전했고 무엇 때문에 병자 고쳤고 무엇 때문에 귀신 쫓았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사랑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서 있는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등대지기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등대지기가 외롭게 홀로 등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을 한 할머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며칠째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기름을 조금만 내어주면 그거 팔아서 내가 끼니를 때우겠다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마음 착한 등대지기는 이 등대 기름을 조금 빼서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며칠 뒤에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급히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좀 기름을 조금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등대지기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대 기름을 또 좀 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등대지기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곧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빠로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면서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등대지기가 등대 기름을 갖다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아내에게 건너주었어요. 자, 그날 밤 폭풍과 파도가 유난히 세게 쳤습니다. 매우 험하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슬픈 소식을 이 등대지기가 듣게 됩니다. 어젯밤 바다에서 큰 배 한 척이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지난밤 바다 위에서 폭풍과 싸우며 거친 밤을 보내는 동안에 빛을 비추어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해야 되는 이 등대 안에는요, 기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등대 불빛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등대지기는 할머님에 대한 동정과 친구에 대한 인간적인 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만 등대의 모든 기름을 다 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등대 불빛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기름이 없어서 등대는 빛을 밝히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배 한 척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를 돌봐야 되고 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답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일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빛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지 않으면 거기는 더 이상 빵 공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손현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세계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을 때 교회 성도가 2, 3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첫 부임을 해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원례를 마치고 교회 앞에서 전도회 회의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남전도 회장이 나와서 보고합니다. 계한마리를 사서 키워서 여름에 보신탕으로 잡아먹어서 우리 전도회 교제 친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전도 회장이 나와서 보고합니다. 우리 전도회에서는 연초 개를 사서 새끼 개를 사서 그것을 키워서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팔아서 전도회 운영비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손현보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이 교회 순전 개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개나 돼지를 사서 키워서 전도의 운영비로 활용하게 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면 성도들이 모여서 보신탕을 먹으면서 친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셀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입니까? 셀에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눕니다.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멈춰버리면요. 이 모임은 이 교회 밖에 있는 그 어떤 친목단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셀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셀이 전도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명령을 잊어버리게 되고 상실한 채 삶을 나누고 친교회만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 교회와 우리 셀은 등대 이야기처럼 가장 소중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은 내 남은 인생 가장 소중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장 소중한 소명이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주일날 돌아오는 것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게 겁이 납니다. 화요일만 되면 그때부터 막 뒷골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됩니다. 설교만 아니라면 목회를 아주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설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라면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고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설교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설교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오기만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설교만 아니면 목회할 만합니다. 어떤 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 힘든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게 바로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린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놓지 말아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요, 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내 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신앙의 확증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영적인 그 임재하심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언제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치고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전도하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명에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지 자손의 복이든지 영적의 복이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을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다른 신앙인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 계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화요 전도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복음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길 가는 친한 나그네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요, 함께 수모를 겪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함께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수모도 겪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누리게 되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전도팀들은 끈끈한 동지애가 생기게 됩니다. 함께 돕고 함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이 동지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롭다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화요 전도팀에 나와서 한번 전도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신앙의 동지들을 나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단 전도자는요, 다섯 번째, 많은 영적인 후원자들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후원자가 누굽니까? 기도회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매일 새벽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뭐 가끔 빠지는 부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화요 전도팀입니다. 화요 전도팀. 우리 교회의 그래도 자존심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표해서 한 10명의 성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추우나 더우나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팀들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매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음 전도자들은 이처럼 많은 영적인 후원자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혹은 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전도 잘하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앞날까지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중보 기도를 여러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이런 영적인 후원자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신지요? 나는 전도 은사도 없고 이 교회 안에는 나 말고도 전도할 사람이 많지 않은가? 전도는 고사하고 나는 내 믿음 하나도 겨우겨우 지키기 힘든데 무슨 전도란 말인가? 내 삶이 너무나 바쁜데 주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전도란 말인가?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새가족들이 오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가 아닌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성도가 충분히 많은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목사가 성도 많이 모아서 교회 크게 키워서 자기가 덕을 보려고 전도하자고 설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시는지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성장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도는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목사 개인이 어떤 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이 땅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 중에는 내가 전도만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 빼고 모든 봉사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무슨 말과 같은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가 힘들다고 설교 빼놓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주로 헌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런데 헌금보다 더 우리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와 고민을 주는 주제가 있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다가 갑자기 전도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전도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설교에 귀를 닫아버리면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병든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새가족이 와도 오나보다, 가도 가나보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영혼에 대한 안전한 마음이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조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조직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조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병이 들고 성도 상호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며 성도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생명, 성도의 영적인 건강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이양, 넘겨주는 이 이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었던 내 주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자 하는 나의 권위를 우리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이것을 권위의 이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계셨던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을 넘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이양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여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이양하시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냐면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 중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보장된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우리 모두에게 많은 부담은 되지만 답답하지만 하지만 전도해야지 내 신앙 내가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명의 이양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면서 시간을 내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